제12차 청소년 및 제7차 로장 태권도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했던 우리 선수들이 15일 열차로 귀국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은 이번 선수권대회에서 우승컵 4개, 금메달 17개, 은메달 8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하고 나라별 종합순위에서 1위를 쟁취했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남녀 개인 맞서기, 여자 단체 맞서기, 남녀 단체틀, 남녀 개인틀, 남녀 호신, 여자 개인 특기 경기들에서 각각 우승했습니다.